차가운 빛으로 다가오는 것을 내게 비치기 전에 돌아서려니 벌써 눈이 내리네. 하지만 어쩌다 지나간 날들을 사랑이라 여기고 흐르는 시간 속에 나를 달래면 잊을 수는 없을까. 아는지 모르는지 무슨 맘 보이던 그대가 커피 한 잔의 추억은 아닌 거야.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슬픈 사랑